너와 다시 사랑할 수 없어. 내게 남겨놓은 흔적이 너무 크기에 잊으려고 방황했었지만 지울 수가 없는 너의 깊은 그리움. 왜 나만 슬퍼해야 하는 거야? 나를 떠나간 너는 행복한데 더 이상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나도 모르게 이별을 준비한 너. 날 버려두지 마. 혼자선 견딜 수 없어. 사랑했다면 다시 돌아와 줄 수 없는 거니. 아무런 원망도 책임도 묻지 않을게. 이젠 너 너를 잊어야 하니 이 세상.